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국제축전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협의회가 17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협의회에는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조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과 태양절의 점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메이꼬로동당 전국 지도자, 방글라데슈 차티야당 전국 집행리사회 총비서, 네팔 연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지역 및 나라별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김종숙 위원장의 축하 발언에 이어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들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 종당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올해를 명실공히 백두산 위인칭송의 해로 빛내는 데 적극 이바지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활동 방향이 구체적으로 토의됐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표언지가 채택됐습니다.